눈을 떴을 때 내 곁에 네가 있기를 Like the rainfall, snowfall 여름, 가을, 겨울, 봄 네 옆에 아무런 말고 지어지어 놔둬 묵묵히 내 뒤에서 날 기다려주겠다던 내 곁에 그러니까 있다는 사실이 참 미안하면서도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나 나는 매일 밤 우리 함께한 너와 나 울고 다시 걷어올리다 잠들기 전에 baby everyday 난 행복해 너 하나면 모든 것이 다 고마워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곁에 네가 있기를 Like the rain I feel so lonely yeah. 너와 함께 했던 많은 날들이 yeah. 힘겨운 하루를 마치고 내 침대에 누운 나 좋은 꿈 꾸게 너 매일이랑 못 보낸 나 나는 매일 밤 모두 잠든 밤 너와 나 함께 부른 노래 불러보다 잠들기 전에 baby everyday 난 행복해 온 세상이 너 하나면 아름다워 다시 눈을 떴을 때